살고 갑시다. 자금이가 곱다 해도 청춘이 곱다 해도 시들면 다시는 보지 못해요. 만약에 당신이 가신다면 나 혼자 외로워서 어이 산단 말이요. 사랑해요 사랑해요 당신만 사랑해요. 안 되면 살고 갑시다. 시들면 다시 보지 못해요. 어느 날 당신이 가신다면 나 혼자 외로워서 허리산단 말이요. 사랑해요 사랑해요 당신만 사랑해요. 안 되면 살고 가요.